봐줬어. 서로의 맘을 다는 채로 각자의 길을 걷자고. 많은 시간이 우리 갈라놨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채로 등을 돌려서 미안해. 여태 이게 다 뭐라고. 죽자고 죽자고 달려와서는 서로의 맘을 아프게 해야 했어. 이젠 다 뭐라도 죽자고 죽자고 달려들었어. 꿈을 꾸고 싶어. Yeah, 이 순간도 내 맘은 그때 그대로. 얼굴은 변했지만 내 맘은 그대로. 빛을 잃지 않는 별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우주에 떠 있을게. 우주 믿어줘요. 다시 떠나지 않을게요. 손을 잡고서 우리 절대 놓지 말아요.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죠.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다시 만나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난 너무 그리웠어. 너와 나 같은 길에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게. 그 작은 미련도 절대로 남지 않게. 단 한 순간이라도 눈을 돌리지 않을게. 여태 이게 다 뭐라고. 죽자고 죽자고 달려왔어는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했어. 이젠 다 뭐라도 죽자고 죽자고 달려들었어. 꿈을 꾸고 싶어. 눈을 뜨면 달아날 것 같아. 꾸미면 안 돼. 불을 세게 꼬집어 아플 때까지. 행복하기만 해도 바쁜 인생인데 슬픔에 여유는 없어. 그냥 웃자. 우주 please 믿어줘요. 다시 떠나지 않을게요. 손을 잡고서 우리 절대 놓지 말아요.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죠.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머릿속에서 새하얗게 잊혀지기 전에 시간을 다시 돌려서 처음의 그 모습처럼. 언제나 나의 곁에 있어줘요. 영원히 거기서 날 지켜봐요. Every day, every day, every night, every night. 두 눈을 감는 날까지 나 그대 곁에.